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았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말한 것은 너가 아니요 성령이라고 했사오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만, 복음만 참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 동안 예수의 피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떨어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이 되며 열매가 되며 아멘이 되며 순종이 되며 복음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아뢰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밥을 먹듯 주식으로 밥을 먹듯 또 해외 사람들은 또 주식으로 또 토스트나 빵을 먹듯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가 그 먹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떻게 보면 다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되새김하고 또 어떨 때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며 또 성령의 또 증거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깨닫게 되는 그래서 기쁨과 눈물과 회개와 순종이 하게 하는 그런 체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있었을 것이며 또 양누리 교회에 더욱 넘치길 바랍니다. 또 설교 듣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또한 역사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보면은 좀 색다른 것, 뭔가 좀 어떻게 보면 확실한 것 그런 것들에 쉽게 이거 듣지 못한 복음이다. 이거 새롭게 해석하네 하면서 이렇게 쉽게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날마다 듣는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을 위하여 죽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으며 주께서 가난케 됨으로 너희가 부유함을 얻었으며 주께 예수의 피가 너희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죄를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죄사함의 은혜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주의 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셨느니라. 그럼 모든 죄, 저주, 가난, 병 이런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본 모습을 회복시켰다는 이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이런 것을 얘기하시나? 아니면 그냥 가볍게, 그냥 부모의 사랑이 항상 자녀를 키울 때 너무 자녀에게 잘해 그 제사를 남기거나 너무 그 오냐오냐 키우면 그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이것이 당연한 듯게 살아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린 다시금 그 성령 안에서 다시금 그 새롭게 그 은혜를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런 값진 간구와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 예로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감격 또 십자가의 그 날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려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그 설교의 황제라고 하나요? 황금의 입이라고 말하는 스폴전. 그 스폴전이 한 번은 막 울더랍니다. 막 눈물을 흘리며 막 울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왜 울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폴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읽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감격과 눈물과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울고 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날마다 밥을 먹듯 그 밥의 귀함, 우리는 날마다 호흡을 하듯 공기의 귀함,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 사랑의 귀함을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저도 그것이 참 부족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을 그것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제 자신이 신앙생활이 벌써 한 25년이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오히려 더 기도가 옛날에는 철야도 많이 하고 또 밤새워 기도하고 금식도 여러 번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질 않나, 뭐 졸질 않나, 피곤해하니까 아 내일 기도해야지. 그런 게 가끔 일어납니다. 지금 다행히 가끔 일어나니까 다행인데 그건 내 자신을 보면서 점점 줄어드는 느낌. 그리고 날마다 는 전도했습니다. 오고 가면서 기차 안에서 한 뭐 거의 3, 4년 동안 이렇게 전도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아, 전도하는 삶을 잃어버린 아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점점 처진 모습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또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은사를 가졌으면 또 많이 기도와 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혹 목사들 또한 보더라도 또 내 자신 또한 보더라도 실망을 하게 되며 또한 그런 부딪힘 가운데 또 영적인 공격 가운데 마음이 차가워지는 그 사랑과 은혜와 평안이 또 품어주는 그런 넓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좁아지며 의심하며 마음이 차가워지는 내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요 근래에 약간 마음을 찔렸던 것이 뭐냐면 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너가 어떤 것은 잘했고 이런 말씀은 잘 지켰다. 그러나 너가 잃어버린 것이 있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너가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되돌아보아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이 한동안 제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다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만하다고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한 2, 3년 만에 거의 80독, 50독 순간적으로 읽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아직까지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떠한가 그런 전체적인 균형이라고 할까요? 또 분별력들을 잡아주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뭐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또 점점 가면서 조각조각 보고 그 책을 볼 때 나오는 그 말씀과 또 살펴볼 때나 보고 또 설교할 때 좀 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 좀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습관을 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내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서 한 80도 읽게 되고 뭐 성경을 깊숙하게 들어가는 때가 있게 한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아니라 점점 활활 타오르며 그 말씀이 사로잡아 나를 더 경건케 하며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근데 아쉽게도 점점 제 자신 또한 무뎌지며 더 게을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읽게 하고 더욱더 첫사랑을 회복해 하고 더욱더 말씀과 전도에 집중하게 한다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땐 제가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막 어떤 부서를 맡으면 두 배로 늘어나고 또 말씀이 뭐 80동을 한꺼번에 읽었으니 다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한 말씀 딱 얘기하면 여기 저기 이 말씀이 있지 저 말씀이 있지 또 젊었을 때 읽었으니까 그게 다 기억나면서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은 은혜였구나. 내가 잘난 게 아니구나. 또 그 은혜의 시간을 나에게 주어주시고 또 그렇게 하셨구나. 내가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며 또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간 기도와 또한 전도와 말씀에 더 한 발짝 집중해야 되겠구나.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면서 처리하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또 환경 가운데 또 자비량을 하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약간 그 식상함이 솔직히 느껴집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80도 이상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식상함이 제 자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도 써보고 중국어로도 써보고 또 성경을 이제 듣는 쪽으로 이제 요새는 그 애플이 좋은 게 많아갖고 성경을 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붙들면서 성경을 듣습니다. 성경을 듣고 이제는 성경을 더 깊숙하게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면서 깊숙하게 연구하는. 그러니까 통독, 옛날에는 통독이었는데, 통독과 정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연구, 말씀을 연구하고, 한 장 한 장 이렇게 나가는 그 방향으로, 이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금 이 말씀에 대한 새로움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없다면 우린 죽습니다. 숨을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돌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지며 굶고 아프고 서러웠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귀약, 또한 그것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다시 들려주는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스폴저처럼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읽을 때마다 감격과 눈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런 고통과 회개와 그런 모습들. 우리가 다시금 이런 모습들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합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 보면 그런 겁니다.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여 그 미혹하는 자들에게 빠졌으니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리라.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제1장부터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은 그 다음에 다윗의 영원한 언약 다윗의 후손인 왕인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그 히브리의 정신에는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에 그가 11절 냄으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그 자손도 같이 낸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남자가 씨를 갖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씨를 남자가 준 그 씨를 품는 그래서 그 아주머니란 뜻이가 아기 주머니 그 씨를 받아서 아기를 만드는 주머니 그런 언어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은 그 언약의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약속 또 다윗의 약속을 또 강조해주고 있지만 그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흐름 그 죄인된 그 가족과 또 여인들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녀인 그런 모습 그런 족보까지 다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도 나타내주고 있지만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마지막 마리아에게서 곧 여인 마리아에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자손 곧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이 아니냐.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차여 충분함과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면 충만하십니까? 충분하십니까? 지금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지금 예수면 충분하십니까? 어찌에 그 자리에 뭐 이만희가 자리 잡고 하나님의 교회 장기자가 자리 잡고 박태선이 자리 잡고 통일교 문선명이 자리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요번 주도 뭐 일을 하면서 한 달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그 일요일하고 목요일 날 그 교회를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은 보통 그 예배가 없지 않습니까? 뭐 큰 교회 각 뭐 토요일 날 예배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은 보통은 수요일, 금요일, 그 주일 이렇게 세 번의 예배가 있는데 그래서 아, 왜 목요일 날 예배를 나가십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초막절인가요? 그런 거를 지킨다고 그 목요일 날마다 그 주일 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서울로. 그래서 아, 좀 이상하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재림 예수가 따로 있고 재림주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또 예수는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저는 신천지인 줄 알았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얘기한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뭐 이상한 누구가 있는데 벌써 죽었답니다. 그런데도 뭐 열심히 그를 따르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뭐 이단들 똑같지 않습니까? 뭐 성경에는 짝이 있다. 짝복음. 이사야 34장은 그 말씀의 짝, 성경의 짝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그 자료는 말씀은 상담은 그 다음 카페 양누리 공동체 다음 카페에 신앙 상담이라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검색창에서 검색을 그 짝이라는 것을 검색하면 그것이 아마 뜰 겁니다. 거기에 자세히 나왔으니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말씀하는 것은 말씀엔 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암수와 그런 짝 동물과 그런 짝 그것을 앞뒤 좌우 문맥을 보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앞뒤 좌우 문맥을 보지 않고 그래서 잘못 오도하여 뭐 말씀엔 짝이 있다 이렇게 그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만 잠시 검색해 보면 아 말씀이 그런가하여 좀 책을 읽고 살펴본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게으른 건지 마귀가 막는 건지 뭐 옛날에는 좋은 책들도 없고 오직 성경 한 권 그다음에 약간 좀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배울 만한 책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이 열려 있고 또 뭐 영어도 다 번역해 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점점 열리는. 그래서 어떤 정보를 구분하여 이 정보가 참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를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한. 그러니까 옛날엔 지식 그 자체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구별해서 어떤 것을 창출해내는 그런 작업들이 더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직도 그 짝복음 얘기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아직도 그런 걸 믿냐고 그 잘못 오도한 거라고 또 얘기했었고 또 뭐 부활한 날짜를 재림주만이 부활할 날짜를 안다.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 딱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어달라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의 이단들은 비슷합니다. 뭐 짝복음 얘기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뭐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뭐 구름, 뭐 신천지나 뭐 그런 거기 이단이나 거의 이단의 흐름들과 말의 주장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왜 그들이 이단에 빠질까? 뭐 예정론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자. 우리가 날마다 그 먹는 밥의 값어치, 공기의 값어치. 아, 새로운 것. 그 예수의 이 진리의 말씀, 이 공기와 그 은혜, 밥의 그 은혜, 그걸 만족하지 못하는 그 새로운 것, 그래서 불량 음식들, 떡볶이,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다른 것, 햄버거, 몸이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걸 찾는 겁니다. 짝복음, 아, 이게 맞아. 구름은 뭐고, 뭐, 나무는 뭐, 사람이고, 구름대 같이 모인다고 하지 않느냐. 구름을 알면 뭐, 성경의 90%가 풀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다 똑같구나. 여러분. 이 복음, 이 은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타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그 요한계시록 제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다음에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다음에 인자 같은 모습,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나눠서 얘기, 나눠서 그것을 사용했지만 1장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바로 뒤에 17절부터 18절까지는 나는 죽었었지만, 옛날에 죽었었지만 다시 부활하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살아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신. 그러면 나는 나중, 그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구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말씀이다, 드러내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하며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나는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번에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오르시는 모습, 하나님 나라와 그 왕권을 이루시는 모습, 교회의 완성,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 이것을 확실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 주제가 바로, 그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오르신 그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와 안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만희를 찾고 장계자를 찾고 다른 자들이 들어갑니다. 예수면 부족하십니까? 날마다 밥만 먹으니, 날마다 공기를 마시니, 공기를 버리고 다른 걸 찾으려고 하는 자, 잘못하면 멸망자와 배도자와 적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 멸망자와 함께 멸망에 빠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렸느냐, 나는 복음을 전했을 뿐이요 물을 주었고 씨를 심었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시작부터, 에베소서에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니, 요한계시록 내가 속히 오리라, 지금 오고 있다,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뭡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요, 우리 아닙니까? 베드로를 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영히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고 계시다. 그런 보좌에 오르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하셨고, 또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보좌의 하나님 나라의 그 왕에 오르시는 그런 모습들, 교회의 승리와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들, 성도의 안전과 그 눈물과 핍박과 환난을 씻어주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보좌에 오르시사 그 우리의 속죄는 그래서 영원하다. 동물의 핏불임과 그런 재산은 1년에 한 번씩 또 계속 죽여야 되지만 그 영원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좌에 오르시사 그 영원한 속죄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쫙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또 죽으셔야 됩니까? 또 와야 됩니까? 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과 십자가 달려서 물과 피를 흘릴 것과 그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구약의 그 모든 예언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순종한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장기자입니까? 이만입니까? 다시 왔다는 그 죽은 재림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지금도 살아계시서 우리에서 영영히 기도하고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영원한 아멘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전부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모든 구원은 풀과 그런 꽃과 그런 마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영영이 새세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며 견고하며 안전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면 충분합니다. 다른 자를 찾지 마십시오. 색다른 것, 아 새롭게 해석해. 너무 그런데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저 날마다 차려주는 그 어머니의 밥상, 그 정성, 그 사랑,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마셔라. 그것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부족하길래 도대체가 살과 피를 다 내어주었는데도 다른 사람, 다른 자, 다른 복음, 색다른 것을 찾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식상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차가워져서 우리가 부족해서 스펄전도 아, 그 십자가의 감격이 내 안에 없구나 울 정도였어.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다고 다른 것을 찾을 것입니까? 스펄전처럼 첫사랑이 회복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기 위하여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성경은 오직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부터 창세 전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요, 나중과 처음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시며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시며 나중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며 구원의 완전과 완성과 영원한 평안 가운데 안전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공기, 날마다 어머니께서 찾아주는 이 밥상,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주시고 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마셔라. 그 사랑, 그 사랑이면 충분한데 다른 새로운 것, 또 이런 모든 것을 식상하게 여기는 우리의 잘못된 영성과 게으름과 온전하지 못함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심령 가운데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의 감격 속에 날마다 새롭게 되며 날마다 감격 속에 그 은혜 속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게 하시옵고 오직 예수께서 처음이시오 나중이신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요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여방이